가 있어요. 슬픔 가져갈게요. 그대 내게 소중한

기쁘거나 그대 슬프거나 함께하는 나를 느껴보아요. 그대 두 손을 활짝 펴고 내 손 잡아보아요. 당신의 슬픔 빠져갈게요. 펴고 내 땅에 넘어지면 깊고 일어나죠. 함께하는 나와 일어나봐요. 그대 두 손을 활짝 펴고 내 손 잡아보아요. 당신의 슬픔 가져갈게요. 당신의 아픔 가져갈게요. 있어요. 내가 있어요. 사랑하는 이 당신의 아픔 가져갈게요. 내가 있어요. 아파 마요 아파 마요 입고 일어나죠. 함께하는 나와 일어나 봐요. 그대 두 손을 활짝 펴고 내 손 잡아보아요. 당신의 슬픔 가져갈게요. 당신의 아픔 가져갈게요. 당신의